우리와 친구 되고 싶은 친구에 재미없는 껍데기로 해 지루한 건 모두 다 저기 들어와 여유 있게 우리 style대로 play it 우리와 친구 되고 싶은 친구에 재미없는 건 딱 지루해 지루한 건 모두 다 저기 뒤로 해 여유 있게 우리 스타일대로 play it 1994년 내가 태어났지 세월 타고 친구를 만드는 법을 배워왔지 어떤 친구가 먼저 말을 건네왔지 넌 어디서 왔니 하고 물어봤지 그런 다음 내 소개를 거창하게 뽐내줬지 이미 친구는 꽁해졌지 멋있어 그냥 나랑 놀아 그게 내 방식이니까 네가 나를 몰라도 뭐 어때 누가 뭐래 그 느낌 가는 대로 야야야야 배짱이 잠깐 오래 띵가띵가 노는 게 내 취미 비결을 알려 다른 그건 비밀 정신을 놓고 잊지 않고 있다면 이건 기믹 우리와 친구 되고 싶은 친구에 재미없는 껍데기로 해 지루한 건 모두 다 저기 들어와 여유 있게 우리 스타일대로 play it 우리와 친구 되고 싶은 친구에 재미없는 건 딱 지루해 지루한 건 모두 다 저기 뒤로 해 여유 있게 우리 스타일대로 play it 오늘만큼은 싱크페이션보다 laid back 아는 친구 다 불러 모아 난 데인데 만만한 사람 찾아 너의 나를 대입해 하고 싶은 것만 해 뭐 어쩔 건데 I don't care where you from what you do 놀자고 누구든 우리 놀면서 큰다고 열심히 일했잖아 뒤도 가끔 봐 이 순간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 hey. 지루한 건 모두 다 뒤로 해 공백이 시간이 필요해 아무것도 모르던 때로 돌아가 강 분위기에 올라타 on and on. 계속 놀아보자고 on and on. You just got any problem hey. Today is a good day You gotta forget about it yesterday 우리와 친구 되고 싶은 친구에 재미없는 껍데기로 해 지루한 건 모두 다 저기 들어와 여유 있게 우리 style대로 play it 우리와 친구 되고 싶은 친구에 재미없는 건 딱 지루해 지루한 건 모두 다 저기 뒤로해 여유 있게 우리 style대로 play it 재미없는 껍데기로 해 지루한 건 모두 다 저기 들어와 여유 있게 우리 스타일대로 play it 우리와 친구 되고 싶은 친구에 재미없는 건 딱 지루해 지루한 건 모두 다 저기 뒤로 해 여유 있게 우리 스타일대로 play it